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가 다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런 예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은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반박하면서 강력한 그런 언어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들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인간은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어떤 경험이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든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 어떤 기적이든 자신의 각오든 결단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거나 혹은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분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게 되면 결국 그 부인하지 말아야 될 그분을 부인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구나. 인간은 그 어떤 것에서도 스스로에게서 구원의 소망을 찾아볼 수 없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그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간다는 그 28절의 소식이었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그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로 가시고 또 그곳에서 다시금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제자들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결심과 예수님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이신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 각오와 결단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열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기도란 무엇이고 참된 기도를 가능케 하는 게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대부분을 겟세마네 동산 어느 곳에 두게 하시고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34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절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금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크고 또 어렵고 힘든 그 길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놀라하시고 슬퍼하셨고 또 그러한 마음 자기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토로하면서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3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제자들의 그 모습이 제자들의 그 어떤 신앙의 실력이 보이십니까? 앞에서 분명히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각오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당하셔야 될 그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한 그 슬픔에 공감하는 것조차 그거에 함께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에조차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절에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라고 다시 한번 그들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러나 다시 그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까? 우리 그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서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참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로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드러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참된 기도고 그것이 우리가 본받고 또 배워야 될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처럼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고 또 간절한 바람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과연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그래서 그분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그분이 원치 않는 것에서 원치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냐는 것이죠. 그분이 슬퍼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때가 많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닌 자의 그런 태도이고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까? 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로부터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되신 사랑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기도, 자신의 바램을 구하지만 그 바램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기를 간구했던 그 잔, 그 잔의 실체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고난을, 고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가장 처참한 어떤 육신적인 그런 고통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근심에 쌓이게 하고 죽을 지경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그 잔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감당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75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어 마시리로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받을 그 진노의 잔은 인류가 그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모든 고통과 고난과 비참함을 다 전부 합쳐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잔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 될지 어떤 의미일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같은 간구로 세 번이나 그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분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시죠. 그 십자가의 길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선한 결과, 그 즉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구원받을 것이 구원받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고 가장 또한 자신에게 축복이 될 것임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확신과 또 용기를 얻으신 그분께서는 이제 41절 42절처럼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참된 기도, 그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것, 그게 기도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한 기도만이 우리 앞에 직면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는 것. 이러한 주님의 기도는 그 참된 기도의 정의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란,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던지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참된 기도의 자세나 정의 혹은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혹은 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핵심은 참된 기도를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었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참된 기도를 가능케 했습니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그 마음, 그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 선하심에 대한 신뢰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도 솔직하고도 솔직한 기도, 그리고 그러면서도 간절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 모두가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하심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길로, 이 고난의 길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되어 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실패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선하심,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의 진실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선택하고 때때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왜 버림받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왜 다시금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다시금 우리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선하심이 변함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가야 할, 맞닥뜨려야 할 그 어떤 고난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될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선하신 뜻, 그것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켜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고 그 선하신 뜻에 나를 맡기는 것,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선하심에,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마음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얻어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또 기대하시는 거, 바라는 거,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선하심을 정말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